Stuck on you, 네 곁에, yeah. Stuck on you, 네 곁에, yeah. Stuck on you, 네 곁에, yeah. 바스락거린 속삭임, 혀끝엔 맺힌 호기심, 또 펼쳐보죠 나. 궁금해지니까 투명한 네가 닿으면 시간이 멈춰버리고 상쾌한 향기가 입속에 퍼져가 너를 몰랐었다면 내가 어떻게 울적한 이 감정을 웃어 남길까 정말 기뻐 이런 기쁨 너와 Yeah.